H UBS. 드라마틱 월드 2. 그대 안녕하세요, 아군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선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화요일 드라마틱 월드2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드라마틱 월드2에서 살펴봤던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인 킹덤을 함께 시청해봤는데요. 이를 통해 현실 사회의 정치를 비춰보며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는 2015년에 TVN에서 방영됐고 한 마을에 사는 다양한 가족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여러 시대를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 월드2의 마지막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이 드라마는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1988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금은방인 봉황당 주변 골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담아냈죠. 드라마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드라마틱 월드2의 마지막 드라마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응답하라 1988을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먼저 응답하라 1988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쌍문동 좁은 골목길 사이 평상 위에선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끊이지 않는데요. 집 앞에는 연탄이 놓여져 있고 눈과 먼지를 쓸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동네 친구 방에 모여 앉아 비디오를 보고 부루마부를 하며 저녁 먹으라는 엄마의 부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사랑과 우정, 가족 이야기를 통해 인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덕선이와 친구들은 서로 다른 가정 환경과 성격을 갖고 있지만 두터운 우정으로 뭉쳐 있습니다. 덕선이네는 정이 깊은 아버지, 동일이 친구의 빚보증을 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요. 반지하에 새를 들어 사는 덕선이네와 졸부가 된 정원이네 식구의 집이 한 대문을 함께 사용합니다. 정원이는 퉁명스럽지만 내면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선우는 책임감이 강하고 모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동룡은 유쾌하고 장난기가 많은데요. 태기는 천재 바둑선수로 조용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을 아끼는 마음이 깊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에선 덕선이의 미래 남편이 정환인지 택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전개의 중심축으로 삼았는데요. 그러면서도 각 가족의 사랑과 이해, 우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죠. 밥시간이 되면 친구들의 집 대문을 넘나들며 반찬과 쌀을 공유하고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준비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통해 그 시대만의 정겨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1988년 당시의 올림픽이나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해 시청자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시절을 살았던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시청자들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줬죠. 응답하라 1988은 단순한 청춘 드라마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깊이와 복잡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아름답게 표현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1988을 줄거리에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턴 응답하라 1988에 담겨있는 사회적, 문화적 시대상을 함께 살펴봅시다. 아마 1988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서울올림픽일 텐데요. 서울올림픽은 169개국에서 1만 3,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올림픽 역사상 최다 참가국과 참가 인원 기록을 경신하며 성공을 거뒀죠. 그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에선 분단국가인 한국에 냉전으로 대립하던 각국이 모이며 냉전 종식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권위주의 정부의 종식, 서울올림픽 이후에 집중된 세계의 이목으로 민주화는 본격화되고 경기 호황을 이뤄 소비생활 수준을 높였는데요.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개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독창적인 문화가 양산됐죠. 자유와 개성은 MBC 강변가요제에서 이상은이 담다디를 불러 대상을 받아 신드롬을 일으킨 것에서 잘 드러나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신세대의 아이콘인 신해철이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관심을 끈 그대에게 열풍에서도 잘 드러나죠. 반면 1988년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서울올림픽 성공에 도취해 있던 와중 지강원 탈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강원은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도성상과실의 일부계층 독점과 부패한 권력이 낳은 1988년의 어두운 사회의 이면을 드러냈죠. 오늘은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쌍팔년도 내 젊은 날이여. 제게는 지금 이 순간이 시리도록 그리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드라마틱 월드2의 마지막 시간이며 제 마지막 라디오입니다. 청춘을 더욱 푸르고 빛나게 해줬던 방송국을 떠날 생각을 하니 시원섭섭하네요. 저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줬던 한대방송국에 고마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며 만났던 모든 인연들, 특히 65기 국원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미래에 어떤 힘겨운 일이 닥치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끊이질 않던, 이야기가 끊이질 않던, 웃음이 끊이질 않던 방송국이 너무나 그리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가득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드라마를 함께 시청했던 드라마틱 월드2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신 돌아오질 않을 시리도록 그리울 나의 65기 드라마틱 월드2의 진행자 배윤,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H. UBS